내게 모두는 지금 너무 행복해. Oh,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. 그댄 내 맘 너무도 모르죠. Yeah. Oh my love, 날 사랑해. 그대 안에서 숨 쉬고 있는 나. Oh my love, 널 기다려. 언제까지 널 사랑할게. 널 사랑해. 모르는 그대 너무 답답해. Yeah. Oh, oh, 그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. 그대 내 맘 너무도 모르죠. Yeah. Oh my love.